HUBS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도 브이하라고요. 이제 다 찍으셨나요? 가게에 들어오시자마자 저와 셀카를 찍자고 하시는 분은 또 처음인데 조금 놀랐지만 재밌네요. 아, 오늘 타로 가게에 온 기념으로 셀카를 찍으신 거군요. 그쵸, 요즘 저희 타로 가게가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인기가 꽤 많아져서 예약 잡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한번 오면 제대로 즐기셔야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뭔가 정신없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겠죠? 손님, 이제 오늘의 메이저 마이너 타로 카드 총 두 장을 뽑아봅시다. 타로 풀이 전에 잠시 갤러리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시다고요? 역시나 독특한 손님이시네요. 그럼 저 눈 감은 사진은 좀 지워주시고요. 우리는 손님께서 잠시 동안 핸드폰 앨범 정리하는 동안 노래를 하나 듣고 와볼까요? 업세일 스마일 폴더 카메라 자, 그럼 첫 번째 메이저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손님의 모습을 쏙 빼어 그린 카드인데요. 높은 탑 위에 구강으로 보이는 권위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5와 10을 맞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위엄 있는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고 저절로 그를 따르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군중 속 한 사람이 머리를 조아린 채 딴짓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른 이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어떻게든 몰래몰래 존경하는 국왕을 바라보려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나의 꿈이 이루어진 듯 뿌듯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딴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시선이 온전히 바닥에 가 있고 위에는 쳐다볼 생각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던 찰나 자세히 보니 바닥에 놓인 깨진 유리 조각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바닥 위에 깨진 유리 조각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구강 보는 건 관심도 없고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모습인데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을 확인하는 동시에 타인과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욕망을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풀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셀카를 통해 이런 욕망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자화상 대신 자신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셀카의 유행을 셀카족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현상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칼리 레이 잽슨 Take a Picture. Hold tight to me all summer. Read my magazines. Dancing in my blue jeans. Buckle up in sunglasses. Making love to the flashes. Posing the way that we do for everybody to see. Pull over through your lashes. Only thing that'll last is I take a picture of you. Taking a picture of손님이 셀카를 찍는 이유, 과연 어떤 심리학적 법칙과 연관돼 있을까요?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움에 반해 자기 모습을 사랑하며 그리워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의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프로이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이 신화의 나르키소스에 빗대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렀어요. 그의 이론으로 셀카족 현상을 들여다본다면 셀카를 찍는 행동은 자신을 담으려는 행동이기에 자기애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즘 셀카족들이 늘어났을까요? 단순하게 카메라, 특히 스마트폰과 셀카 전용 어플, 셀카본과 같은 촬영 보조 장치들이 잘 마련돼 있어서 그런 걸까요? 단순히 자신을 찍는 것을 넘어서 이를 SNS에 올리는 행동과 연결짓는다면 셀카를 찍는 심리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을 향하는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1914년 나르시시즘에 대한 논문에서 자기애를 1차적 자기애와 2차적 자기애로 나눴어요. 1차적 자기애는 타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기들이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2차적 자기애는 성숙 과정을 통해서 타인을 향했던 사랑이 좌절을 경험하면서 다시 자신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관계가 깊지 않아 단절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강의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업을 듣지만 학기가 끝날 때까지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끝나버리는 것처럼요. 즉 사람 사이의 연결에서 우리는 풍요 속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손에 든 스마트폰은 바깥 세상 사람들을 향했던 시선이 좌절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향하게 되고 이 좌절은 셀카를 찍는 행동으로 나타나죠. SNS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러줄 때 우리는 2차적 자기의 고립을 벗어나 타인과 다시 연결됨을 확인하고 쾌감을 느끼는데요. 결국 셀카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관계의 단절과 좌절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코 새삥. 기분이 째져 에이 who's a bad stresser 환경배 밑은 우가제 튀어 잘되면 셀럽 못되면 평생 we sell up 내 개성은 시대를 나타 안타커스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대입 I'm too sexy 헌질 두고 새채 프리미엄이 붙어 두배 세배 네배 yeah 나는 새삥 11년째 freshman 유명세를 거둬 현찰 대신 스펙을 stacking You're not selfish 남의 맘만 selfish 난 취향을 감춰 그러네 second kind of 수수께끼 Show and prove a symbol 넌 볼 수 없는 임금 The king is back 다시 거시고 한만 년 그래도 근본은 절대 못 사 눈팅으로 배운 너의 street fashion 누가 배고파 기분이 재져 Ay, who's the best dresser 반경 100m 누가 제일 튀어 잘 되면 seller 못 되면 평생 reseller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 안타 컸어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대미 I'm too sexy 한 집 주고 새 집 프리미엄 붙어 두 배 세 배 네 배 yeah 하마나 오늘도 미치게 하겠지 work 이유는 뻔하지 새로운 노시 하라니 위치 건마 하지마 건방 빌린 게 티나서 펌 이제 여름이 오니까 준비해내 목에 다 채워질 라이스 체인 1, 2, 3, 4 슬 새는 것도 지겨워 맨 you think I love my hair want a new change 우리 엄만 생일마다 새 가방이 생기지 신기롭게 우린 없어 배시 나는 매일 새시 thought I really came from zero 그래서도 배로워 책임을 가진 삶은 생각보다 괴로워 언제나 let's go hard 내 옷은 새로워 난 운전할 때마다 맨 앞이라 외로워 yeah oh I'm moonshot drip tag 내 옷들은 늘 새삥 아무도 못 말려 나란 바닥 너무 shaky 멈출 수 없어 난 size tag 한점 노릇 없어 나는 절대 못해 기분이 재져 Hey, who's the best dresser? 반경 100m 누가 제일 튀어? 잘 되면 seller, 못 되면 평생 reseller.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 안타 컸어.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대미. I'm too sexy, 한 집 주고 새. 알로호모라. 심리학자의 타로가게 라디오 속 코너 알로호모라 시간입니다. 잠긴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주문 알로호모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 문을 열고 오늘 하루 당신을 지배하고 있던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 재밌고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게요. 그렇다면 오늘은 나르시시즘이라는 심리학적 현상이 적용된 노래 한 곡을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노래는 아이브의 러브다이브입니다. 원하면 감히 뛰어들어 나르시시스틱, 마이 갓, 아이 러브 잇 숨 참고 러브 다이브 이 대표 가사들만 들어도 컨셉이 딱 두드러지죠? 노래의 러브 다이브는 앞서 언급했던 나르키소스 이야기를 그대로 가사에 담고 있는데요 거울을 보며 황홀한 표정을 짓는 안무 뮤직비디오 속 물에 빠진 모습 사랑해진 에로스와 큐피드는 자기의 컨셉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애 감정부터 우정, 가족 간 유대 등 사랑의 형태는 참 다양하죠 여러 유형의 사랑을 담으려 노력해온 K-POP은 최근 자기의 컨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칭찬하며 집중해 있는 모습이 꽤나 매력적인데요. 우리도 아이브의 노래 한 곡 들어보며 나 자신 속으로 다이브 해볼까요? 아이브 러브 다이브.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Narcissistic 막 거래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넌 내게려 난 내게려 숨참 두 번째로 마이너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세 갈래의 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바리바리 짐을 싸고 여행 중인 듯한데요. 세 갈래의 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쩔쩔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도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 라고 생각 중이던 찰나 그의 손을 보니 찢겨진 종이 조각이 쥐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하, 지도를 안 챙긴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나 보네요. 여기서 지도를 사진에 비유해보면 흥미로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 남자에게 지도가 있었더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즉, 우리가 여행지를 가서 사진을 찍어두면 그 장소와 상황을 더 잘 기억하게 될까요? 혹시 사진을 촬영하면 오히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요. 심리학자 린다 헨켈의 실험에 따르면 기억하는 정도는 촬영 여부가 아니라 촬영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카메라의 눈이 반드시 기억의 눈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다만 특정 부분을 정하고 촬영하면 그 세부 사항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피사체 전체에 집중하게 되고 피사체에 대한 일종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가끔 여행을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곳곳마다 증거를 남기듯 의미 없이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찍기보다는 어떻게든 더 아름답게 피사체를, 구도를 담으려 신경을 쓸 때 상황과 장소에 대한 우리 기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행 사진의 격을 한층 더 높여줄 거예요. 마룬5 메모리스.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did not know no pain When I believed in forever And everything would stay the same Now my heart feel like December when somebody say your name. Cause I can't reach out to call you, but I know I will one day, hey. Everybody hurts sometimes, everybody hurts someday, hey, hey. But everything gon' be alright, gon' raise a glass and say, hey.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eam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eam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bring back your.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never felt so lost, and I felt all of the hatred was too powerful to stop. Now my heart feel like an ember, and it's lighting up the dark. I'll carry these torches for ya, and you know I'll never drop. Yeah. Everybody hurts sometimes, everybody hurts someday, yeah, yeah. But everything gon' be alright. Raise a glass and say, hey.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eam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eam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저도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한 이 순간을 사진으로 의미 있게 남겨보고 싶은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고 하나, 둘, 셋. 오늘 손님께서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찍었던 셀카엔 어떤 생각이 담겨있나요? 방금 저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보려 신경 썼다면 가게에서의 소중한 경험은 분명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똑히 기억날 것입니다. 이 라디오가 끝나더라도 오늘 찍은 사진을 통해 저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자, 오늘처럼 사람을 넘어 사물 속 담겨있는 누군가의 감정과 기분은 이 가게에서 곧 작고 똑똑한 심리학적 상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도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저희 타로 가게에 찾아와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박세준, 저는 야매 심리학자 성재훈이었습니다. H UBS